전설의 문고자 해줘 원하면 모든 걸 뺏어 도전자 던져의 판에 Out for the gold and the paces 가만히 있으면 뺏겨 해보고 싶었던 것들 다 했어 Ain't no limitation 계속 또 올라가 detonation 이건 비상사태 내 슬리퍼 베르 사체 Tokyo sipping sake Feeling blush blush 형한테 한다면 하지 좀 한다면 됐다고 쳐 매 순간 교수조처럼 난 한 점이 아쉬워 시간 없어 I wanna go visit feeling 새로운 곳에 또 세워는 기지 Looking for treasure and booty 400도 feeling like Judy 내 허리를 감싸는 Louis 아무리 무리인 것을 다 알아도 마음이 끌리면 do it 다음 파케로 난 계속 또 움직여 Next track 목해 샤마 keep moving go 뺏기기 전에 다 best I'ma just take it and run 뺏기기 전에 다 best I'ma just take it and run 뺏기기 전에 다 best I'ma just take it and run 뺏기기 전에 다 best I'ma just take it and take it and run Begging each other the best, best. I'ma just take it and run. Begging each other the best, best. Take it and run, run. Just take it and run, run. Just take it and run. Take it up, I gotta take it up, I gotta take it and run. I know why the gang is an army Taking shit over like a tsunami I know why the bank got it on me I don't even know what to call it All these motherfuckers just corner All these motherfuckers just copy I know why the goons are around me I'm gonna pump, gonna pump, gonna be evolving Sipping on the water, got it fucked up I be on the water getting fucked up I know why the bunch got me leaning Black and white camera, no what's up Old head rappers tryna beat me Old head rappers, your time's up Fucking with the gang, got your time's up Get a new way, change your culture Fake bitch always tryna cop down Fake bitch always wanna cop down Old bitch, you can not saw me Rich bitch, you can never own me Broke bitch, you can not afford it ain't nobody seen me Ain't nobody, can't nobody stop me get it, Benny, Benny, Beachy Begging each other the best I'ma just take it and run Begging each other the best I'ma just take it and run Begging each other the best I'ma just take it and run Begging each other the best I'ma just take it and take it and run I'ma just take it and run Begging each other the best I'ma just take it and run Begging each other the best Just take it and run No. 돈 냄새가 나네 걸음걸이 에이 돈 소리가 나네 그 목걸이 목걸이 가르나도 목걸이 가르나도 목걸이 가르나도 그 목걸이 너가 부자래도 넌 돈의 노예 내 백억은 그냥 시간의 문제 부자가 그지가 되도록 변한 양심 없어 늘 재분한 임스걸기 아들 아들 아들 난 돈 먹고 제발한 같이 왜냐면 여긴 여긴 여긴 몇 백이 몇 천 되는 가짜 돈 얘기 아들 아들 아들 네 돈 먹고 제발한 같이 미안하더라도 할 건 내야지 이 여자친구도 네 건 아니지